답이 없는 거야. 너 때문에 난 잠 한숨도 못 잔 채 며칠째 눈물로 밤지 샌 거야. 도대체 얼마나 더 아파야 해. 얼마나 더 아파야 해. 매일 되풀이 되는 상황 지긋지긋해. 결국 눈물이 되는 결말 머리 지끈지끈해. 내가 뭐 어떻게 해줘야만 네가 날 조금 더 날 위해 이해해 줄 수 있니 baby. 널 이제 재밌어 난 지금 죽겠어. 사랑을 하려면 좀 제대로 똑바로 해. 예전에 나는 없어 이제 그런 놈은 없어. 착각하지 마라 내 말 뭔 말인지 알아가. Love is gone away. Love is gone away. Love is gone away. No. 넌 웃고 있는데 난 미쳐가. 넌 뭐가 재밌어 어이없어.